들어간 그 순간 시선도장 너에게 눈부셔 shining shining 제발 난 남을 pick me pick me 너와 있는 이 시간 난 너무 빨라 불안해 멈춰줘 holding holding 마지막까지 pick me pick me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 난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Yeah.